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불효불굴의 흉령투사이시며 우리나라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용직 선생님께서 지으신 가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우리나라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용직 선생님께서 조선 독립에 대한 큰 뜻을 품으시고 고향 만경대를 떠나실 때 지으신 노래입니다. 가요는 김용직 선생님께서 지내신 조선 독립에 대한 원대한 뜻이 심하게 구현된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입니다. 가사는 일제놈들의 폭압이 아무리 가혹해도 혁명가는 자기의 졸교를 굽힐 수 없으며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민 자신의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된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사에는 독립될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필승의 혁명 정신이 뜨겁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노래는 특징적인 하나의 악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김용직 선생님의 백절불굴의 혁명적 기계와 숭고한 혁명정신을 깊이 있고 진실하게 형상한 것으로 해서 우리 민의 가슴 속에 민족의 옥센 기상과 애국의 참뜻을 굳건히 간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강국고운설에서 불굴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구희철 작사, 호금종 작곡인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주체 75, 198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손군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품을 푸른 하늘에 비교 노래하면서 대대로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유 우리 조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며 인민의 행복도 영원하다는 것을 초락적으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가 담고 있는 심오한 사상은 생활적이며 소중 깊은 가사 형상을 통해서 감명 깊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사의 감명 깊은 시 형상은 부드럽고 사색적이면서도 열렬하고 뜨거운 정서로 충만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한껏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올림 서조에서 4분의 4박자로 흐르는 선율은 동쪽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은혜련 해와 별이 찬란히 빛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영원할 것이라는 참다운 철학적 진리를 심장에 새겨주는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용도 밑에 더욱더 강성 번영하는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 명곡으로 더욱 높이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